재단 23년도 장학생 선발안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소재 대학생이며 선발 인원은 23명 내외입니다. 서류 접수는 6월 30일 금요일부터 7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COE 교육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NG 상상유니브 상상 마케팅 스쿨 16기 프로그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자격 요건은 전국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상유니브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부지원사업 혁신창업스쿨 전담인력 채용공고입니다. 담당 업무는 혁신창업스쿨 사업운영 및 창업지원단 관련 업무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9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글로벌 기업가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미 건국 이래 2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하여 총 34건의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34건 혐의 모두를 전면 부정했으며 반박 연설은 물론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기소를 비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부진한 미국 경제 지표를 살피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0.34포인트 오른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긴축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는데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지금과 같은 수준의 고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6일 비가 오고 최저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1에서 1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55에서 7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6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 We'll be right back.